이 시간에는 너리뷰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민족공조 제1세. 서는 자주를 부른다, 자주를 부른다. 일세가 뭐냐, 민족이 제일이야, 민족이 제일이야. 우리 민족끼리 하나 봉주, 민족 봉조로 저는 떨친다. 선언은 평화를 부른다, 평화를 부른다. 민족의 안녕을 남에게 맡기랴, 남에게 맡기랴. 우리 민족끼리 하나 동시오, 민족 동조로 평화 지키자. 선언은 통일을 부른다, 통일을 부른다. 다친 곳 오지야 통일을 마중하랴, 통일을 마중하랴. 우리 민족끼리 하나 동조, 민족 봉조로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햇빛.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날려라 통일기.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민족 누구도 못 다치오. 이상 놀이 뷰곡을 보내드렸습니다.